나이크에 와 비교하니 굳이 내 겪어야 하니 네 눈에는 내가 더 차니 글쎄요 나 없이 지내는 하루 그리 아무렇지도 않은 날은 아닐 거라 확신해 들어봐 혹시 너도 누가 알아 매일 듣던 내 목소리 이미 빠져서 안 듣곤 잠이 안 올지 아마 수백 번 네가 말하던 이상형이 날지 꼭 두고 봐줘 every day Who's in the money money 해도 네 곁에 내가 제일 낫던 남자 왕금한 재회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데 네 맘은 너만 보니 Who's that 넌 미리미리 남자 정리해 보란 듯이 연애 난 위에 왔으니 나 심각하니 친구는 그만해 내 맘은 이제 알겠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어 한순간에 달라 보였어 글쎄 훌쩍 자란 예쁜 네 얼굴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나만 느끼는 매력이지 나 봐봐 혹시 너도 그거 알아 불쑥 내가 다가가면 깜짝 놀라서 네 볼은 발그레지고 아마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내 생각도 하지 왜 너 그거 부정하는데 Who's that? 넌 뭐니 뭐니 해도 네 곁에 내가 지나다 남자 완금한 채 왜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데 네 맘은 너만 모르니 Who's that? 넌 미리미리 남자 정리해보란 듯이 연애 난 이게 왔으니 날 심각하니 친구는 그만해 내 맘은 이제 알겠니 도 million dollars 남자 중에 최고지 눈만 하면 바쁘지 If you wanna send someone man 나를 가지면 여기 잡아오지 딱 너의 보이지 누군데 내 감정 1단계의 chapter 혼란스러운 감정은 1단계의 chapter 살금살금 내 옷 개잡고 뒤로 달아 너도 보면 알겠지 나는 뭐가 달라 Who's that 넌 뭐니 뭐니 해도 네 곁에 내가 제일 낫던 남자 완금한 재 왜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데 네 맘을 너만 모르니 Who's that 넌 뭐니 뭐니 너를 생각해 터질 듯한 맘 말아주면 안 되니 네 옆에 서서 걷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